바꿔봅시 시작해요 서른 없이 집은 사양할게요 Back up back up 이대로 좋아요 Balance balance It's me 나예요 다를 거 없이 요즘에 뭔가요 내 가슴 검색하는 불빛 Scanner scanner 오늘은 몇 점인가요 Jealous jealous 쟤는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담 기분을 알 수 없는 저 표정은 뭐람 내가 달라진 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가 걱정 여자도 참 Yellow C-A-R-D 이선 넘으면 침범이야 babe 매너는 여기까지 It's my, my, my, my Please skip the la, la, la Hello stupid ID 그선 넘으면 정색이야 babe Stop it 거리 비밀이 뭔지 저마다의 사정 역시 정중히 사양할게요 Not my business 이대로 좋아요 Talk talkless Still me 너예요 놀랄 거 없이 I'm sure you're gonna say my gosh 바빠지는 눈빛 Check checking 매일 틀린 그림 찾기 Oh hashtagging 꼿꼿하게 굽다가 삐끗 넘어질라 다들 수군대는 걸 자기는 Your body 반개를 어울린다나 문제야 자꾸 참 Yellow C-A-R-D 이선 넘으면 침범이야 babe 매너는 여기까지 It's my, my, my, my Please skip the la, la, la Hello stupid ID 그선 넘으면 정색이야 babe Stop it 거리 유지해 cause we don't know no. 참 쉽지 right Yellow C-A-R-D